H UBS. 드라마틱 월드.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서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월요일 드라마틱 월드에서는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미스터 선샤인을 다 같이 시청해봤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은 구한말 일제감정기 시절 이름 없는 의병들의 불꽃 같은 투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잊고 살았던 의병들의 노력과 결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드라마였죠. 과연 오늘 함께 시청할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드라마는 JTBS에 방영된 드라마이고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방영됐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청춘들의 창업 신화를 그린 청춘 드라마이며 네이버 웹툰 중 한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와 원작 캐릭터의 높은 싱크로율로 화제가 됐던 작품이죠. 또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며 좌절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정답이 뭘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인 박세로이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데요. 필연같이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며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합니다. 그는 머리가 똑똑하지도 특출난 재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단할 뿐이죠. 그런 보통 사람인 박세로이의 거침없는 행보는 한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나 현실에 타협했을 또는 그 험난한 길을 겪고 있을 많은 시청자로 하여금 강한 자극을 줍니다. 과연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태원 클라스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클라스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알아봅시다. 주인공인 박세로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신념과 정의감에 살아갔는데요. 전학 온 첫날 친구를 괴롭히는 장근원을 혼내주다가 결국 부모님까지 호출당합니다. 알고 보니 장근원의 아버지는 장가라는 요식업체 회장이었고 아버지의 상사였죠. 결국 아버지는 퇴사, 아들은 퇴학이라는 상황에 처하고 며칠 후 아버지는 뺑소니 차량에 목숨을 잃습니다. 세로이는 그 범인이 장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가 죽이려다가 살인미수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수를 결심하는데요. 형기를 마치고 원양어선과 막노동 등을 전전하던 세로이는 돈을 모아 이태원의 단밤이라는 포차를 개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첫사랑인 오수아와 재회하고 소시오패스 천재소년인 조이서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과 복수를 이어나가죠. 조이서는 박세로이에게 완전히 빠져서 늘 사랑한다고 외치는데요. 그녀의 천재적인 계획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조그만 포차는 크게 번창해 그들의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고 법인명을 이태원 클라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영을 하면서 귀인의 투자를 받아 업계 2위까지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주인공은 장가의 회장 장대희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좌절도 하고 아들 장근원의 위협으로 죽을 고비까지 겪는데요. 세로이는 그 역시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세로이는 몰락해버린 장가를 인수하면서 복수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진정 사랑한 사람은 조이서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드라마는 끝나죠. 지금까지 이태원 클라스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봤는데요. 드라마를 직접 시청해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태원 클라스의 줄거리에 이어서 숨겨진 이야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드라마는 청춘들의 열기로 가득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결집한 한국 이태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왜 서울의 많은 동네 중에 이태원을 배경으로 설정했을까요? 이태원은 청춘의 공간으로 서울에서 가장 이름 높은 곳이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문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태원은 조선시대 때 역참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말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시작되면서 이태원은 해외 문물이 들어오는 곳이 됐습니다. 해외에서 이태원으로 외국인이 많이 오고 이국적인 문물도 많았기 때문에 술집이나 식당은 물론이고 각종 가게나 상점들도 해외에서 온 유행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행에 민감한 청년들이 모이게 됐고요. 그 청년들이 드나드는 식당, 카페, 가게, 상점 등은 자영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꿈꾸는 공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의 배경을 이태원으로 선정했다고 볼 수 있죠. 또 드라마에서는 박세로이의 단단하고 소신 있는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모든 아이들이 외면하는 왕따 학생을 구해준다든지 장대희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꿋꿋한 모습 등을 보여주는 장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오수아가 박세로이의 원수인 장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는 장면도 있죠. 이러한 장면을 통해 박세로이는 사람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변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박세로이의 대사인데요.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사람의 인생을 꿈꾸는 것처럼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일들이 모이면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이러한 신념은 박세로이가 장가를 무너뜨린 데 성공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또 박세로이의 꿋꿋한 신념도 드라마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신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그 신념을 소신 있게 지키면서 살고 있나요?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그 신념을 지키지 못한 적은 없었나요? 오늘은 단단하고 꿋꿋한 박세로이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이태원 클라스를 함께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 신념은 무엇인지, 나는 정말 단단한 사람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드라마를 같이 시청해봅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이서빈, 디렉터 김태희, 엔지니어 윤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